차는 차는 경제 경제 차는 고 경제 야 이게 새끼들아 이게 새끼들아 차는 차는 경변 경변 차는 하고 경변하다 디스러브터 신사랑 따윈 하진 않았는데 두고 사랑 따윈 해봤어요 일단 소리를 해보지 흔치기 풍치기 차차차 흔치기 앞치기 쌀도 같아 아시발 꿈 꿈에서 해보니까 남은 손에 마우스를 쥐고 내 오른손이 날 즐겁게 해주고 있었지 내 정도는 마치 두리상대 폭발식과 같은 대지를 초월하는 속도로 내 얼굴을 당했슈 난 미처 왼손의 휴지로 막지 못했지 마치 아동에서 후배의 얼굴에 내 전물을 발사한 기분 나 왼손으로 내 전물을 얼굴에 문질러 맛있게 먹었지 적어도 적금은 탑춘에서 하지 말라는 좋길래 가르친 난 군대 가기 전까지는 하다 박치를 떼겠지라는 믿음이 마치 하느님이 병원이 조준 다섯 개 살렸다는 방침대적인 찬양과 경제와 도같이 그러나 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시발 군대 갈 날이 멀지 않았지 적당 내 거리에서 유부터 입구석에 샹샹 놈 샹샹 바끼리 손잡고 다니는 걸 볼 때마다 그 샹샹 바들 손에다가 두부를 쳐봤더니 조질 문질러고 싶다만 오늘도 그런 녀석들을 볼 때마다 힙합 프로젝트 힙합은 가난하니까 여자에게 해줄 것을 애밖에 없으니까 못 사귀는 것이라며 자위하며 내 오른손을 보며 말하지 오늘 밤 어때? 방심하는 사이 다시 돌아온 김콤비 앞에는 여진 펜과 종이 오늘 또 잡고 끄적거려니들 이값싼 입으로 나불 대멸에 반할 때 우린 기회를 품 탓을 그만인 입은 알 두 개를 빼박세리에게 넘겨주면 골프 틀어냈다 뼈쳐서니 부장속으로 버디샷을 날리지 매번 내가 사이 메시지는 항상 변함없이 니들이 뒤통수를 날려 하지만 이것도 식상해 좀더 병신 같은 말빨로 니 고추를 부셔버릴 이마트에 빙어된구에지 잘 들어봐 이 음식물 쓰레기를 빚어먹고 사는 전의 전쟁금 나라 위호 주물 걸러서 식수로 먹는 게 병신지 나가는 꽁기에 달린 길 축하 소시지니 부장 존나 수시지 식구의 쾌락이 끝나면 꿈깨는 니 얼굴에 자동 전물 발사 퓽퓽 너는 꿀물 같은 개이정액을 얼굴로 받으며 오늘도 식빵에 못해 패스 출이라며 등자별로 해지 거기 그 콘서트 중 교수가 홍어 처먹듯 맛있게 처먹지 홍어가 아주 맛있구나 더러운 각기 폼 다 잡으면서 그러는 막아니 인생의 전부 부모님 명도 난 주면 널 랩을 못해 넌 손 한 손 없는 저중고딩 아빠가 뼈빠지게 벌어온 눈을 타서 마이크와 만질 줄도 모르면서 이사 보이려고 산 믹서를 이곳 꼴에 어디서 본 건 있어 서방은 시설 만들라고 동네 쓰레기통 뒤져서 은계랑 판을 벽에 붙이려다 엄마한테 존나게 처맞는 진따 새끼 하지만 예전 같으면 엄마가 때릴 때 존나게 맞고 있었지만 이 밥 좀 한다고 엄마의 손목을 잡으며 엄마 하지 마세요 라며 점수하는 이런 시간을 유자들의 자식 랩이니 인생의 전부인 양 교과서를 버리고 하루 종일 입으로 나불대는 건 사랑 랩 넌 겁이 많아 우리처럼 뉴스 랩은 엄두도 못내 한번 잘못 열었다간 정글에서 그동안 싸운 너의 좋은 이미지가 한방에 날아갈 수 있거든 너나 수박액자처럼 두 얼굴을 가졌지 정굴의 선존 나음남 인척 집에선 존나 불유자 새끼 할머니 냄새 난다고 요양원 보내자는 말을 담보로는 바라다 빨리 돼 저서 보험금 나오면 엄마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다음엔 NPC를 창만하면 진짜 힙합하는 놈처럼 보여서 빠순이들도 숨기고 그럼 딸딸이 치던 오른손과 도작별을 할 수 있겠지 혼자 실실대며 친구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 노래방에다 같이 가서는 베러댄 예스터데이를 예약하고 혼자 기대감에 부풀어 아웃사이더 부분에서 깜짝 놀란 다시 보레들을 생각하며 쪼개지만 친구 한 놈이 예약 취소를 잘 못 눌러서니 노래는 에이프리 파이브 하늘나라로 그냥 너도 김조끼의 외벌 듣고 같이 하늘나라로 꺼져가면 널 반겨주러 광상대 앞에서 눈이 가지금처럼 랩을 씹으린다면 거침 없이 지옥행을 차가는 위다려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니가 최고로 그런 걸 내리 아닌 바로 엄마이제서야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는 부려 자식이 너는 그냥 닥치고 봐봐 피스 그리고 우리 레벨이 불스 관련처럼 달지 않구이 차는 차는 경변 경변 차는 하고 경변하라 차는 차는 경변 경변 차는 하고 경변하라